품에 얼싸 안겨 네온사이 날에 오색 등불 아래 춤추는 댄서의 순정 걸쳐 입고 넘치는 크라스에 눈물 지며 비 내리는 밤도 눈 내리는 밤도 춤추는 댄서의 순정 보나